해봤어 하는 말이 아니야. 오늘 함께 우리 집으로 가는 건 어떨까. 내가 항상 이런다 생각하지 마. 네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. 네가 이렇게 너무나도 빨리 쉽게 모든 걸 허락하고 나서 행여 후회하진 않을지. 혹시 내가 너를 이상한 애로 볼까봐 걱정하는 거 맞지. 그런 애가 아닌 건 보자마자 알아. 오늘 나와 있어 아무 생각 마라. 따라오면 돼. 조명은 좀 낮출게. 음악은 아주 부드럽게. 네가 어색해하지 않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게. Come on. 특별하게 대할 거야. 아침이면 네가